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에스라 5장을 묵상합니다. 돛담배는 바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 다리오 제2년 때는 BC 520년이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세월이 흘렀지요. 주변 거민들의 반대와 왕의 조서로 갓 시작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은 식어졌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여 자신들의 집을 짓고 농장을 만들었지요. 그들은 반대를 극복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할 일은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았고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변명으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킨 두 선지자 학개와 서가랴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서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강 건너편 이방 민족들의 이 반대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왕의 조서가 취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라기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온전한 환경과 상황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행정가들의 말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 충실히 그 직무를 감당하면 백성의 마음은 격발되고 격려를 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직무에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지요. 자신의 길을 알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기별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우리는 그 반대를 통하여 더 굳세게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돛담배는 바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돛담배는 바람을 이용하여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불평하고 반대를 핑계삼아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요. 반대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전진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식할 순 없는지요? 그래서 이 아침 주님께 용기를 구합니다. 그 많은 반대와 거절과 끊임없는 트집에도 당당히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최고의 조건이 되면 좋겠지만 주님, 그렇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